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하고요.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푹하네요.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엊그저께 비가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오늘은 많이 푹해서 좋네요. 돌아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까지 읽어드렸던 책은 끝내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읽어드릴 책은 사계절에서 나온 웃음과 여유를 주는 지혜들 우공이 산을 배운다 복침글 왕왕그림 임창현씨가 옮겼네요. 여기 그림이죠. 그림은 그냥 수목화? 그냥 펜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흑백이 있는 거고 간단간단하니 그냥 짧게 잔잔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골라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들려드릴게요. 아, 이건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냥 지혜를 주는 짤막한 예 들어갑니다. 부잣집 망나니의 하소연.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점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고. 어디에나 한 가지 골칫거리는 있기 마련이다. 김부잣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남매 중 셋째 아들인 종이는 인심이 후한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 딱 좋은 아들이었다. 그는 근동의 망나니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주제에 늘 수제인 양 으스대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한심하고 안이꺼웠지만 김부자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줄 뿐이다. 자신의 글재주를 인정받고 싶어서 몸살이나 있던 종이는 어느 날 크게 마음을 먹고 고을의 관청을 찾아갔다. 소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글재주를 인정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시험하여 주십시오. 관청의 순회인 지연이 보기에 젊은이의 옷차림은 번드르했지만 어딘가 경망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수제라고? 어허, 수제라. 지연은 늘어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환공이 공자규를 죽인 대목을 좀 알겠구나. 하지만 종이는 무슨 말인지 통 종잡을 수가 없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단 말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다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소인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내막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자진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제발 오해를 푸십시오. 종이는 낯새까지 하얗게 변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지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나졸들을 시켜 곤장 스무 대를 안긴 다음 암문 밖으로 쫓아버리게 하였다. 반 죽음이 되다시피 한 종이는 하인에게 이끌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른 채 투덜거렸다. 지연은 정말이지 미련한 인간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자귀를 죽였겠어. 안 그래? 그러자 하인은 끌끌 혀를 찼다. 도련님, 지연 나리가 도련님께 물은 것은 글귀를 해석하라는 것이지 도련님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선 그저 좀 안다고 대답하면 됐지요. 그러하지만 종이는 버럭 고함을 지르며 하인에게 삿대질을 했다.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비천한 것이 뭘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 떨기는. 내가 내막을 모른다고 했는데도 곤장을 스무 대나 맞았는데 만약 안다고 했어 봐. 내 모가지가 지금 여기 붙어 있겠어? 좀 웃음이 나네요. 웃음이 나서 예. 예, 이런 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동전 구멍으로 별을 보다. 남송 때 장준이라는 대장군이 있었다. 그때 그는 한때 당시 이름을 쟁쟁하게 날리던 한세충이나 악비가와 같은 명장들과 그 이름을 나란히 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심지가 굳지 못한 그는 나중에 진의 세력에 빌붙어 추밀사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 후로 장준은 장사에 능통하여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거리 소매상을 제치고 세력 있는 도매나리가 되었다. 간사하고 언변이 좋은 그에게 장사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때마침 그는 청하군왕이라는 자기에 책봉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장순왕이라고 불렀다. 한 번은 왕궁에서 대신들과 망료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한 주연을 베풀었다. 장순왕도 물론 초대되었다. 왕궁의 단밖으로 맛있는 냄새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넘쳐 흘렀고 국내 사람들은 걱정과 시름에서 한시름 놓여나 즐거움에 한바탕 젖어들었다. 장사도 잘되고 명성도 얻게 된 장순왕은 더욱 희희낙낙하였다. 그때 신하 하나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재밌는 놀이 한가지를 제안했다. 여기 제주를 기기묘묘하게 부리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지요. 일순 풍악이 멈추고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눈을 빛냈다. 곧이어 붉고 치렁치렁한 옷을 끌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난쟁이였다. 좌중은 모두 그 난쟁이를 주시했다. 그에게서는 묘한 신비와 귀기가 풍겨나왔다. 저는 천상을 볼 수 있는 혼천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 대응하는 별자리를 하나씩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혼천이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아니 보이고 그 사람의 별자리만 보입니다. 그러자 좌중은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다. 가끔씩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가 혼천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천이 대신 동전구멍으로 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귀인 여러분들의 천상을 보아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제일 먼저 황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는 자신의 눈앞에 동전을 갖다 댔다. 그러자 황제의 안면 근육이 바르르 떨렸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재상입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저기 안심하는 눈치였다. 이번에는 한세층의 차례였다. 장성입니다. 한세층이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다음으로 진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상성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신의 별자리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순왕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난쟁이가 동전을 가까이 댔다. 이상합니다.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여기저기서 자세히 보라고 성화였다. 마술사가 다시 동전을 갖다 댔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장순왕이 돈 구멍에 앉아있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장순왕의 얼굴은 홍시처럼 밝게 달아올랐다. 세 번째 이야기, 풍화각색. 북송 시절 학사 성만경은 시와 문장에 능하고 술 마시기를 즐겨 사람들은 그를 주선이라 불렀다. 하루는 그가 승려 비연과 한담하다가 난 언제쯤 술을 양껏 마실 수 있을까? 녹봉이 적다 보니 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게 내 한이야 하고 푸념을 늘어놨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연은 성이 우가인 간부와 함께 성만경을 찾아왔다. 이 우간부는 재산이 상당히 많아 돈으로 벼슬을 샀고 풍화한 축에 붙어 다니려고 애를 썼다. 비연은 우간부의 그러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요즘 학사께서 귀가 쇠하신 것 같은데 맑은 공기나 좀 쐬고 오면 어떨까요? 성만경은 우간부가 번대사 부근에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비연에게 넌지시 말했다. 번대사가 서늘하고 놀기 좋은 곳인데 오랫동안 올라가 보지 못했네 그려. 우간부는 제풀의 몸이 달아 성만경을 애월하지 바라보고 있다가 학사께서 말릴 흥취가 있다면 소인이 술과 안주를 장만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한번 학사를 따라 유람합시다 하며 나서는 것이었다.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왔다. 우간부가 번대사에 술판을 크게 벌려 성만경은 비연과 함께 홍타령을 부르며 원없이 술을 마셨다. 해가 앞산 마루에 뉘엿뉘엿 기울고 석양의 홍조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성만경은 추홍이 도도하여 이번 유람은 과연 기록할 만하다 하며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먹을 풀고 큰 붓을 들어 일필 휘지하였다. 성만경과 시 쓰는 법 비연이 함께 여기에 오르다. 옆에 앉아 이것을 바라보던 우간부가 낮은 소리로 소인은 범속한 인간이지만 오늘 천행으로 학사님의 시중도 들고 하였으니 비천 하나마 이름 석자 올려주십시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귀뜸하는 것이다. 그러자 성만경은 붓을 들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우 아무개가 벼루를 바치다 고 썼다. 예, 여기까지 듣고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듣겠습니다. 많이 생각날 텐데 많이 그리울 텐데 많이 힘겨울 텐데 많이 아파올 텐데 눈을 감아보아도 너만 떠오를 텐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소리쳐 많이 숨이 막힐 것 같아 정말 보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소리쳐 널 가슴에 품고 난 살아가겠지 서로 모른 척하며 서로 잊은 척하며 이어서요. 개 목걸이와 앞치마. 남송 시절 강화왕 유희공은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 불을 쌓았기에 세인의 지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가 토지와 민사를 맡는 사공이라는 직책을 맡았을 땐 수탈은 극에 이르렀다. 그에게 뇌물을 바치지 못해 눈밖에 난 많은 하급 관료들은 길거리로 내쫓겨야만 했다. 그런데도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의 세도가 무서워 쉬쉬하며 참기만 했다. 시중벼슬을 하고 있던 하운도 그러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운은 이미 유희공에게 상납한 물건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희공은 그에게 늘 진귀한 골동품을 좀 구해오라고 성화를 부리곤 했다. 하운은 유희공과 눈길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등출기가 싸늘해지곤 했다. 그러나 마침내 고심 중인 하운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느 날 하운이 하인을 데리고 거리를 걷고 있을 때다. 그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하운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떼낀 낡은 개목걸이 하나와 헌 앞치마였다. 하운은 그걸 하인 손에 들려 희희 낙낙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 물건들을 잘 포장하라고 하인에게 지시했다. 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리, 이 더러운 것들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하운은 묵묵부답이었다. 잠시 후 물건을 다 포장하고 나자 그의 얼굴엔 짓궂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머리만 긁적거렸다. 가서 붓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하인은 하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 진주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분부를 이행했다. 널따란 대청 마루에 하얀 종이를 펼친 하운은 일필휘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감 마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늘 진귀한 골동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하찮은 물건이 어찌 대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저의 작은 정성이라 여기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진나라 승상 이사의 개목걸이와 문인들의 모범을 남긴 한나라 사마여상여의 앞치마입니다. 사람 잡는 건망증. 당나라 때 임구현의 현승 장장용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장장용이 난데없이 목수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오랫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나졸에게 당장 목수를 잡아오라고 추상같이 명령하였다. 마침 목수가 방금 도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웃 현에서 보낸 전령이 먼저 정장용을 찾아왔다. 무슨 일로 왔는고? 공문을 가져왔사옵니다. 전령은 둘둘 마른 종이 뭉치 하나를 전낭 속에서 꺼냈다. 장장용은 공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자 갑자기 목수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순간 공문을 가져온 전령을 목수로 착각하였다. 이놈!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버릇이냐? 현승은 그의 옷을 벗겨 곤장 열대를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전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전령은 죽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현승은 이제서야 이 사람을 잘못 쳤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현승은 나조를 시켜 술을 떠오라고 일렀다. 애꿎은 매를 맞은 전령을 유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또 다른 공문을 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졸이 주연자를 들고 왔다. 정정룡은 의아한 얼굴로 나졸에게 물었다. 그게 무엇인고? 나졸이 대답했다. 술입니다. 술이면 마실 거지 사양하지 말라. 장현승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자 그 나졸은 얼씨구나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장현승은 여기까지 공무를 처리하고는 모든 사무가 끝났는가 생각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내하로 들어가 버렸다. 불려왔던 목수도 할 일 없게 되어 돌아가 버렸다. 결국 처마 및 구석진 곳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있던 이웃마을의 전령만이 공연히 매를 맞고 쩔뚝쩔뚝 다리를 절며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름을 판 시인. 이파라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다. 그가 기주 지방의 자사로 머물 때의 일이다. 긴긴 여름 해가 산마루에 걸쳐 있을 무렵 행색이 초라한 한 사내가 그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날이 깨 꼭 보여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제 시들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사내는 허름한 보자기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주섬주섬 꺼냈다. 입파가 보니 사내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눈빛이 흉흉한 것이 문제가 있어 보였다. 입파는 그중 하나를 꺼내 신중하게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를 읽던 입파의 얼굴이 차츰 일그러졌다. 아니, 이건 내 시들이 아닌가? 이 시들은 이전에 내가 썼던 것들인데 어찌 자네 시라고 하는가? 입파는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맞습니다. 이 시들은 모두 나리가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여워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나리의 작품을 훔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내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가져온 나리의 시들은 이곳 광해 지방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의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파가 사내의 말을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었다.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린 이파는 드디어 결심했다. 그렇게 하게 나야 이미 늙었고 거기다 군수까지 하는 처지에 더 이상 욕심을 부려 무엇을 하겠나. 사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이파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고 물었다. 지금 곧 찾아뵐 어른이 있습니다. 강릉에 계시는 노상서라는 어른인데 바로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완이 벙벙해진 이파는 기가 막혀 껄껄 웃었다.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노상서 어른은 자네 장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장인일세. 정신 차리게나. 그러나 사내는 오히려 이파가 이상하다는 듯 빤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리, 당치 않으십니다. 나리께서 기꺼이 시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셨거늘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강릉 노상서 어른도 이젠 저의 장인이십니다. 이파는 말문이 막혔다.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다. 어째서 하찮은 일이냐? 장안에 으뜸가는 쇠도가로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서 댁을 꼽았다. 고래등 같은 상서댁 문전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온 예물꾸러미로 항상 장사진을 이루었다. 오늘도 한 차례의 예물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마차 위에 수북하게 쌓인 갖가지 과일이며 피륙, 고기, 생선 등 가난한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황홀하게 지나갔다. 마침 우공 부부도 사람들 틈에 섞여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멈, 저 예물들이 얼마마치나 되는지 한번 맞춰볼까? 우공이 할멈이 돌아보며 말했다. 할멈은 화려한 예물 행렬에 혼이 쏙 빠져 있었다. 글쎄요, 한 은 200냥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저 중에 10냥만 떼어준대도. 그러자 우공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꽃방귀를 뀌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해도 500냥은 좋게 되겠구먼. 말도 안 되는구만요. 저게 어떻게 500냥이나 되나요? 무슨 허풍이 그렇게 심해요? 할멈은 입을 실룩거리며 우공이를 흘겨보았다.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모두 피식피식 웃었다. 그러자 우공은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저게 왜 500냥이 안 된다는 거야? 세어보기라도 했어? 우공은 삿대질을 하며 아내를 몰아세웠다. 그러는 영감은 세어봤수? 그렇게 푼수없이 구니까 맨날 욕만 욕골로 살지. 할멈과 우공은 200냥이네 500냥이네 하며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가 마침내 화가 치민 우공이 할멈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할멈은 드디어 손을 들고 말았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때리지나 마슈. 500냥은 너무 많고 그러면 한 300냥쯤 해둡시다. 그래도 우공은 성이 차지 않는지 계속 욕짓거리를 퍼부어댔다.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우공을 말렸다. 할아버지, 그런 하찮은 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300냥이나 500냥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자 우공이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200냥이, 200냥이나 되는 운이 온데간데 없는데 그게 어째 하찮은 일이야. 남의 돈에, 그쵸? 예.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 이어서 차라리 한 대 더 맞을 것을 당나라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당 고조 이연의 아들인 등왕 이원영이 한때 위세를 등에 업고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를 보다 못해 참군 벼슬을 하던 배율이 직언을 올렸다. 자산아리, 지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듯 하옵니다. 석 달을 넘어선 가뭄과 기군으로 백성들은 지금 목줄이 타고 있는데 나리께서는 어찌 술만 드시옵니까? 부디 바른 정치를 펴소서. 그러나 낯술에 뻘겋게 달라있던 이원영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무엇만 주고 내 놈이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그따위 망언을 나불거리느냐. 여봐라, 이놈을 한 차례 매우쳐서 정신이 확 깨어나게 하여라. 그리하여 배율은 불기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나 배율은 중요 소관 업무를 황궁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뢰던 배율은 자기가 직언을 올렸다. 곤장을 맞은 일도 곁들여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가 수염을 부르르 떨며 그에게 물었다. 저런 괘씸한 주고, 그래, 경이 그런 충언을 올렸는데도 오히려 곤장을 내렸단 말이지. 천하에 못쓸 것. 그래, 경은 몇 대나 맞았는고? 모두 8대 올렸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곧 인사를 담당하는 신하를 불렀다. 여봐라, 배율의 직급을 지금 당장 8급을 올리렸다. 그리고 이원영을 불러 올려라. 배율은 회색이 만면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곧 한 가지 생각에 골똘히 잠겼다. 당시 당나라의 관제에 따르면 8급을 올리면 정6품상이 되었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올리면 정5품하가 되었다. 정6품상과 정5품하는 비록 한 단계 차이지만 그 권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마중 나온 아내가 우울한 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배율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여보, 마누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이 없는 놈이요.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당당한 오품 대감이 되는 건데. 아이고, 속 터져. 내 입이 먼저 생겼소이다. 우공은 장 안에서도 입담이 세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비틀거리며 헤매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그날따라 취기를 이기지 못한 우공은 울컥 치미는 욕주거리를 참을 수가 없어 어느지 문간에 대고 꾸역꾸역 토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쇠도가로 이름난 노참정 댁이었다. 서슬이 시퍼런 그 집 하인이 우악스럽게 대문을 열어젖히며 뛰어나왔다. 아니, 이놈의 주정뱅이가 이 집이 뉴댁인지 알고 감히 토악질이야. 하인은 우공의 어깨를 거치게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우공은 하인의 고함에도 아랑곳 없이 태연히 나무랐다. 이 집은 대문을 잘못 달았어. 왜 하필이면 내 입 앞에다가 대문을 달았느냔 말이야. 그러자 하인은 어이없다는 듯, 이보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쇼. 우리 집 대문이 언제 생긴 건데 당신 입 앞에다 지었다고 생트집이요? 씨도 안 먹히는 수작 말고 어서 가쇼. 하며 실수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우공은 아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날 만큼 큰 소리로 떠들었다. 미련한 것 같으니 이 사람아, 내 입을 한번 쳐다봐. 내 입은 하루 아침에 생긴 줄 알아? 내 입이 이 집 대문보다는 오래됐을걸? 네, 두 소롱을 모살하다. 남송시대에 시를 무척 좋아하는 두 한량이 있었다. 국자감 부장 관직을 맡고 있는 임겸지와 전적을 교정하는 정자 직무를 보는 팽준거, 바로 그 두 인물로 그들은 시를 쓰고 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았다. 요즘 들어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두보시의 경지를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데 부쩍 쏠려 있었다. 이름난 명승지인 천축으로 들놀이를 갔다. 투명한 가을 햇볕에 목이 컬컬해진 그들은 길가의 주막에 들어가 목을 죽였다. 요즘같이 시가 안 될 때는 차라리 붓을 꺾고 싶네.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아니,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임견지가 사뭇 비감한 어조로 팽증거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새삼스럽게 뭘 그러나. 우리네야 사는 게 곧 시가 아닌가. 팽준거가 임겸지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주거니 받거니 하던 그들의 화제는 자연히 또 두보에 이르렀다. 두소롱을 죽여야 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 안 그런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소롱을 죽이지? 그들의 말은 두소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시의 경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때 문 밖에서 우연히 그들의 말을 엿듣게 된 입 가벼운 촌부 하나가 있었다. 그는 가슴이 벌렁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냅다 길거리로 뛰쳐나가서는 지나가는 한 늙은이를 다짜고짜 붙잡았다. 힐끔힐끔 주위를 살펴보며 가끔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노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영감님, 지금 저 주막에서 고약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글쎄 임대인과 팽대인이 천축에서 몰래 살인을 도모하고 있지 뭡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늙은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촌부를 바라보았다. 누구를 죽이는데? 두소롱이요. 둘이서 두소롱을 죽이겠대요. 그래? 두소롱이 누군데? 노인의 천진스러운 질문에 촌부는 막연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나만 더 있고요. 그림을 보고 준말을 찾다. 말의 감정을 잘하기로 소문난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말의 모든 것이 그려진 마경을 주며 세상에 나가서 준말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1년 동안이나 준말을 찾아 세상 구석구석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기쁨에 넘쳐 돌아온 아들이 백락에서 큰 소리로 아뢰는 것이었다. 아버님, 마침내 준마 한 피를 찾았습니다. 정수리가 툭 비어지고 눈알은 튀어나왔으며 등뼈는 짧으면서도 약간 굵었습니다. 마경에 묘사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 발굽이 하잘 것 없고 길을 간다는 것이 언제나 폴짝 뛰기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난 백락은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한참이나 생각하던 백락이 마침내 무릎을 쳤다. 아들이 본 것은 틀림없이 커다란 두꺼비였던 것이다. 그는 쓴 웃음을 지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 말이 뛰기만 좋아하니 길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 같구나. 이제 더 이상은 찾지 마라. 그림대로 준말을 찾는다는 것이 때로는 두꺼비를 찾는 결과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백락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사랑한다. 이어서 이 일은 무엇인가. 어느 마을에 진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원님의 직무대리격인 유관이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조정에서 대신이 내려온다 하여 성문 밖으로 영접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말이 안정을 채우고 막 떠나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 이 사람아, 친구가 자원방래하면 부력 낳고라는 말도 있는데 어딜 그리 급히 가려 하는가? 친구는 그의 차림새를 보고 공부상 바쁜 일이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하면서도 짐짓 딴청을 부렸다. 진유관은 피식 웃었다. 계집 때린 날 장모 온다고 자네가 꼭 그 짝이네 그려. 잠시만 기다림새 내 금방 다려올 테니. 그는 아내를 불러 손님을 잘 접대하라고 당부했다. 무엇으로 접대하지요? 아내가 낮은 소리로 다소곳이 물었다. 체주 이이. 진유관은 간단히 그렇게 만만 말한 다음 말에 박차를 가하고 황급히 떠났다. 아내는 먼지를 뽀얗게 날리며 아득히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며 바라보았다. 이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집안의 안주감도 술도 푸짐하게 있는데 생뚱맞게 이이라니. 그녀는 당황하여 하인을 불렀다. 주인 어른께서 손님께 이 일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중 누구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 하인들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들도 역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하인 하나가 주저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언젠가 얼핏 듣기에는 이이가 꼬리라는 뜻인 것 같던뎁쇼. 그런데 꼬리가 달린 것으로는 저희 집엔 양밖에 없는데 혹시 양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진유관의 부인은 양을 잡았다. 손님은 배불리 먹고 유유히 떠났다. 진유관은 한나절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땀에 젖은 옷을 벗으며 손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양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흐뭇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사분사분 대답했다. 진유관은 어안이 벙벙했다. 양고기라니? 양을 잡았단 말이오? 진유관은 사태를 짐작했다. 그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묶고 갔다고 생각하니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은 미련하기가 곰보다 더하구려. 그래, 체주 이유도 모른단 말이오? 체주 이이란 간단한 안주와 술을 대접하라는 말인데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는 문을 쾅 닫고 휑하니 밖으로 나갔다. 아내는 화덕처럼 붉게 물든 얼굴을 가리고 못 박힌 듯 앉아있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진유관은 밖으로 출타를 할 때마다 배웅 나온 아내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곤 했다. 이이는 안 돼. 술과 안주면 돼. 알겠어? 진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괜히 양한 마리만 잡고 속쓰리고. 그렇죠.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노래 마지막 노래 듣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해 드릴게요. 오늘은 2009년 11월 24일이고요. 화요일이고요. 지금 4시가 조금 안 됐고요. 날씨가 해가 바깥은 쨍쨍한 것 같았는데 여기는 지금 블라인드로 가려서 그런지 조금 흐려 보이네요. 날씨 아직도 좋죠? 오늘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하였고요. 마지막 노래, 요즘에 안 들었던 퀸의 We'll Rock You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A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Everywhere I go, I'm bound to lose. Oh, yes, too much love will kill you, just as sure as not at all. It will drain the power that's in you, make you bleed and scream and claw. And the pain will make you crazy, you're the victim of your crime. Too much love will kill you every time.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